구약성경 937쪽. 다는 설교를 못하겠지만 30절부터 34절까지 읽고 그리고 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왕에 지는 자의 밭과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순두리를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고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니 내 군군이 감도와 같이 오며 내 군법이 군사와 같이 이르리라. 아멘.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무너졌기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인격의 그릇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영혼에 변화를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추셔서 그 진리의 빛에 대한 인상들이 우리의 지성 속에 선명하게 남아서 바뀐 생각으로 바뀐 마음을 가지고 바뀐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흔히 이 잠언을 우리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혜의 지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인생을 막산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 인생살이에 그 무궁무진한 그 보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마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잠언의 목적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두 가지 뚜렷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첫째는 뭐냐면은 이 책 자체가 실제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영적인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훈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춰서 우리의 영적 삶에 활용을 하면 그 말할 수 없이 귀한 복음의 목소리를 이 잠언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귀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유능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랑하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품었으면 효과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들을 터득해야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변화받고 성향만 바뀌면은 그것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침이나 낮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제 마음은 주님만이 아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음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사령부가 되어서 강물처럼 흘러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배인 삶을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와야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고 똑같이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똑같은 시간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설교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견딜 수 없는 후회가 있었죠. 어떤 때는 몇 년 동안을 영적인 성장이 없이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넘어지다가는 깨지고 그러다가는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 마치 기름칠해 놓은 그 바위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다는 굴러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또 올라가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바보같이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이게 거의 내 인생의 숙명이려니 하고 몇 년 동안을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던 그 길을 아주 간단한 이 성경의 진리가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 그때는 기쁨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견디기 힘든 후회. 5년 전에 누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미국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저하고 함께 교제하던 목사님이 뭐 공부를 많이 하셨죠. 미국에서 박사하기도 하고 교수 생활도 하시는데 그분 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를 그 목사님이 벌써 다 가신 분이 두 번을 탐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 아, 10년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하면서 후회했다고. 응? 그게 여러분 100만 원만 더 그러면 여러분 웬 돈 이러지? 뭐 시간 좀 내줘. 그럼 여러분 헐헐하게 쓰죠.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돈은 벌면 돼. 근데 시간은 벌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실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은 늘릴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어요. 딱 그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사랑과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훈련이 잘 되어서 이제는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어요. 그래도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착각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가 주께로 주님께로 다하는 내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흘려보냈는데 영원한 시간에 세월 속에 영원히 묻혀버려요. 다시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다 들어가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홀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착각 시간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길이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길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시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죄예요. 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사는 이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오늘 또 감당하기 어려운 진리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증왕해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옛날에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뭐 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났는데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히브리 성경에는 가시들이 올라왔으며 복수예요. 가시들이 올라왔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거친 풀이 지면을 뒤덮었고 똑같습니다. 돌들로 만든 담이 무너져 내렸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여기다 확대시켜서 오늘 좀 생각해서 뿌리를 좀 뽑았으면 해요. 그게 뭐냐면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게으름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게으른 자의 밭과 것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그 히브리 성경에는 옆을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게으른 자의 밭,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옆을 지나갔는데, 그게 무슨 밭이었는지 그 밭의 용도는 모르고, 포도원은 말할 필요도 없이 포도가 자라는 곳이죠. 거기를 지나갔는데, 포도나 작물은 별로 없고, 가시가 올라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친 풀이 지면을 뒤덮었고, 돌담은 무너졌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용도 폐기된 밭이구나. 왜 이렇게 보면은 개발을 기다리면서 용도를 폐기한 곳 있잖아요. 그건 게으른 자의 밭이 아니라 버린 자의 밭이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도 폐기된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밭에다가 뭐라도 심고 먹고 그리고 포도철에 포도를 수확하려고 심었는데 그렇게 된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밭이 무엇일까 모르지만은 곡물을 심는 곳이겠죠. 그죠? 예.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밭에서 곡물을 심어서 양식을 삼고 물 대신 먹은 것이 뭐죠? 포도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도 별로 없거니와 혹시 물이 난다고 하더라도 시든 물인 경우가 많고 또 잘못 먹으면은 이 풍토병이 생겨서 다리 같은 게 부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땅만 파면 좋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참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밭과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밭과 포도원이야. 예? 예를 들자면 취미 삼아서 꽃을 몇 개 심었더라. 그럼 안 돼도 그렇게 무슨 크게 뭐 안 되면 나쁘지만 그러나 뭐 안 돼도 크게 생존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원에 수확이 없으면 마실 것과 먹을 것이 핍절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밭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농부들이 버린 용도 폐기된 밭이 아니라 여전히 경작되고 그래서 그 경작을 통해서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서 양식과 음료를 삼아서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현재적으로 경작되고 있는 밭을 얘기하는 거라 이거죠. 지혜자가 바보겠어요. 용도 폐기된 밭을 지나면서 아이고 여기 뭐 풀도 많이 났네. 당연하지 버렸는데. 네? 우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풀이 올라왔어요. 가시덤불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거친 풀들이 지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돌담이 무너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밭 주인이 가시덤불 씨앗을 거기 뿌렸나요? 그리고 거친 풀들의 종자를 거기에다 심었습니까? 그리고 망치를 들고 가서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을 각종 짐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담장들을 자기가 일부러 무너뜨렸나요? 아니. 거기에다가 물 주고 김 메고 그 다음에 비료를 주면서 가시 덤불을 이렇게 자라게 했나요? 기여했나요? 아니죠. 거친 풀들이 이렇게 돋아나서 온 지면에 가득 시퍼렇게 덮어버리는 일을 위해서 이 농부가 무엇인가 봉사를 했나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진짜 기여는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가시 덤불들이 올라와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거친 풀들이 올라와서 한쪽에서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포도밭 전체를 덮어주기를 바라는 은근한 소원이 이 농부의 마음속에 있었나요? 돌담이 무너지기를 그래서 무엇인가 짐승들이 드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은밀한 소원을 품었었습니까?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예? 근데 왜 비난을 하느냐고. 예?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아니, 물을 줘도 포도 때문에 주었고, 비료를 줘도 포도 때문에 주었겠지. 예? 아니, 그 사람이, 거기서 양식이 안 나면 밥을 굶고 거기서 포도를 못 따면은 마실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소원을 가졌겠느냐 얘기예요. 어? 근데 지금 맹 비난을 받잖아요. 성경에.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의무를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뭐가 그렇게 연약해요? 진짜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 의무를 해태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해. 자기의 의무를, 이렇게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 해이해지고 태만해지기 위해서 연약하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 말도 안 되는 핑계 뒤에 숨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정말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뿌리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리지만 그러나 농부인 나의 힘으로 이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틀만 더 남국에 햇빛을 주셔서 이 포도로 연글게 해주시옵소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같은 기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진짜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의무를 태만히 해서 태만히 하는 거를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 아주 파렴치한 그 행동이에요. 아주 파렴치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으로 가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영혼의 유익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의 은혜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파버리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며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한 모든 의무에 대해서 태만할 것을 맹세하노라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 그런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어? 전도할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법 그런 거 읽은 적 있어요? 새벽기도 죽어도 안 나오는 법, 길이 여기 있다. 10과까지 되어 있는 책 공부한 적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려는 그대에게 짐승같이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런 책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하는 소원을 품은 적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이 기도가 끊어지길, 이 봉사가 결국은 끊어지기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위한 나의 노력이 흐지부지해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원한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 거의 안 하고, 도전은 받았는데 하여튼 기도는 안 하고, 결국은 도전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그놈의 것이 그놈의 것인 삶이 되어버려고. 말씀의 은혜를 안 받은 건 아닌데 지금은 순종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연약함 때문에. 당장 이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예?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는 용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연약함이냐고. 그럼 지옥은 연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예?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게 어디 연약함이에요? 예? 연약함 아니에요. 추워도 그런 표현을 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포도원을 지나갔다면, 그래, 그러면 다른 집 포도원은 잘 정돈이 되어서 그래서 막 실한 포도가 막 연그러가. 담장도 높이 튼튼하게 쌓여 있어서 어떤 짐승들도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밭에는 가시 하나 없이,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김이 맺어 있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밀밭이 연그러가요. 근데 그 옆에는 진짜 가시덤불이 올라와서 이제는 이게 도저히 수확이 제대로 안 돼갔구나, 그렇게 될 정도로 망가진 밭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망가진 밭을 지나면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밭을 대조해놓고 지나간다고 지금 마음속에 상상을 하라 얘기예요. 그리고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망가진 밭을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심성이 됩니까? 이 밭의 농부는 얼마나 연약한가. 이런 마음이 드냐고요. 그 마음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갖는 마음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면피라예요, 면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아주 파렴치한 변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절반은 위선의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디 연약합니까? 악함이에요, 악함. 왜? 마태복음 29장에서 예수님이 한 달란트 같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게으른 삶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연약함입니까? 그런 파렴치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연약함이라고 그것을 둘이 뭉실하게 싸잡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이 게으름이 악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선명한 인식이 안 생기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연약함이? 그래서 그런 밭을 지나면서 여러분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이랑 모두 지나면서 굶어 싸다 이 녀석아. 그리고 지나갈 겁니다. 똑같은 똑같이 짓고 농사를 짓는데, 에? 그 바보 같은 녀석이지 왜 밭을 그 꼴을 만들어 놓느냐고. 결국은 자기가 가을에 가서 눈물을 흘릴텐데 말이죠. 그게 연약함이? 그게 연약함이냐고. 개발의 편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편자가 뭔지 아세요? 말발굽에 사는 거예요. 그 개발에 살아서 뭐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활용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돼지우리에 던지는 사람이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 예? 연약함. 그런 걸 어디서 그런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변명을 말이지. 예? 이 마른 하늘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지. 그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서 어떻게 명백하게 드러난 그 게으름의 악을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하냐고. 게으름은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은 용서받기 굉장히 힘든 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죄가 커서도 그렇지만 그 게으름을 인해서 그렇게 게으름을 미워하며 뼈저리게 용서해달라고 비는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서받기 힘든 악이라 얘기해요. 연약함. 말이 돼요, 이게? 뭐 연약함이, 그게? 뭐 연약함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선택한 악만 죄가 선택한 죄만이 죄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된 것은 그게 자기의 책임이라 이거죠. 자. 죄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정욕을 이용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정체예요. 그러면은 그 죄가 점점 자라서,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죄로 가득 차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에는 보다 더 궁극적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 사로잡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 거의 완벽한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지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죄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 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떼어놓을 수 없는 특징이 되도록 죄 자체를 위해서 지극히 헌신적인 사람으로 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할 때 그 죄에 사로잡힘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걸 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느냐고요. 원하세요? 원하지 않죠. 아무리 막 사는 그리스도인도 그거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처음에는 자기 속에 이 죄가 융성하게 되고 정욕이 자기 계획을 성취시키는 방식이 뭐냐 하면 딱히 씨가 뿌려진 것 같은 방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걸 원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가담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들어와서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만들고 전에는 죄가 자기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삶을.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연약함이라 그러죠, 그거를. 연약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순진하게 다루는 동안에 마지막 일어나는 것은 훌륭하게 죄의 계획에 먹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연약입니까? 그게 연약이냐고. 예?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나 살고 싶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경작하고 그래서 밭을 성실하게 일구는 농부처럼 철 따라 무엇 따라 모든 농부의 의미를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곡식이 여물 수 없을 때 그거는 농부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이야 관계시설이 잘 됐지만은 그래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어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늘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기를 돕지 아니하시면 자기를 스스로 돕는 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그 이치를 안다 이거죠. 그게 연약이냐고. 자기가 안 한 건데.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안 한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하진 않았는데 의지는 없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의지도 갖게 되었고 해서 점점 잘하게 되었다. 그건 결국은 연약이 아니라 뭐냐면 부주의함을 자기가 선택한 거야. 근데 이 농부는 김을 계속 매주지 않으면은 그 가시덤불이 올라와서 지면을 덮고 가시덤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거친 풀들이 포도밭을 덮어서 밭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했어요. 예상한 거죠. 근데 왜 제때 김을 매주지 않았을까요? 힘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순식간에 가져올 줄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부주의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짝이에요. 항상 손잡고 다녀요. 부주의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주의함과 게으름은 천생배필의 짝이에요. 항상 손잡고 같이 다녀요. 예? 네?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그 부주의함과 게으름을 항상 손잡고 다니 그렇게 궁합에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주의력이 깊으면 게으름과 손잡아 가지고는 일이 되질 않아요. 주의력이 깊으려면은 게으름하고 손잡으면 안 되고 부지런한 근면과 함께 손잡아야 돼요. 물론 종종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한데도 그 주의 깊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순수하게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또 부지런해져야 할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나. 무슨 얘기냐면, 돈 버는 데는 아주 바지런한데, 돈이라 그러면은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막 총알같이 튀어다니는데 거룩한 삶을 향해서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지. 그건 마치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했죠. 부지런한 자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부지런하게 돌아가. 아, 누가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직장 갔다 오는 사람 보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자기에게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 부주의한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찌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게을러요. 100% 게으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사람들을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머리를 굴리는데도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연마하지 않는 사람. 내가 오죽했으면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바둑 두는 것만큼만 신경을 쓰면 그따위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에? 새도 아니고 말이지. 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도 아니고 닭도 아닌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부주의한 게 게으르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런 부주의함은 왜 생길까? 그죠? 왜 생길까요? 물론 지혜가 없죠. 그 자체가 부주의한 게으름의 결과죠. 왜 생길까요? 제 얼굴을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까?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옵니까? 쉽지 않죠? 감추어져 있어요. 봅시다.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밭과 포도원을 지났다 그랬는데 한 사람의 두 밭을 같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병행법이니까 이거를 그냥 밭과 포도원하고 BB다시 이렇게 짝이 되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AA다시 짝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거를 볼 때 밭의 임자와는 상관이 없이 이 밭, 이 포도원을 보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사람의 두 밭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밭과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병행법을 구사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얘기예요. 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상관이 없어요. 뭐 거기에서 우리가 가본 게 아니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밭과 포도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첼인데 그냥 그대로 게으른 자예요. 꿈질거리기 싫어하는 그 길름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를. 그러니까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번역에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지혜 없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 말로 아담 하세르 레브예요. 레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여러분 알고 계신 분 계시죠? 호크마예요, 호크마.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혜 없는 자 하려면 아담은 사람이고 하세르는 모자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형용사요. 동사 형태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없으리도다, 없으리로다에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면 지혜 없는 자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담, 아담은 사람이에요. 남자. 아담 하세르 호크마 그래야 되잖아요. 호크마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레브예요. 레브. 레브는 뭐냐 하면은 하트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물론 해석적으로 볼 때 히브리 성경에서 쓰여진 레브,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해, understanding, 이해 혹은 judgment, 판단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브라는 말 자체가 5천 번 이상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뜻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은 사람, 결핍한 사람, 무엇을? 마음을 결핍한 사람이니까 아하, 이해가 결핍된 사람이구나. 혹은 총명이 결핍된 사람이구나. 혹은 NIV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judgment,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했고 우리말 성경은 그런 해석적인 순환을 거쳐서 지혜 없는 자라고 간결하게 딱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도 전적으로 잘못됐다고까지는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대신 번역의 과정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원래 의미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그림과 같은 묘사가 주는 그 서정성이 확 줄어들고 아주 간단하고 통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성경의 한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좀 그 섭섭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레브는 뭐냐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게으른 자의 밭과 마음이 모자라는 자의 혹은 마음이 결핍된 혹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포도원 곁을 내가 지나갔었다. 그 얘기죠. 중국에 어느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선교의 자유가 있을 때 옛날 얘기죠. 전도대원들을 이끌고 중국 대륙을 횡진합니다. 횡진합니다. 쭉. 그러면서 한번 행진을 쭉 하고 나면은 수천 명의 결신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그런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지도 않는,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는 방법들이 너무 말하자면은 정교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전도자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전문적으로 선교학을 배우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방법으로 이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참 재밌어요. 마음을 다 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에 나오는 공구의 역사 아시죠? 공구. 연장 얘기하는 거예요, 연장. 연장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그거 언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연장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거의 모든 그 연장의 기본 형태들이 다 마련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연장의 역사를 보면 열심히 한 가지 일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연장이 만들어졌지. 예? 예. 오늘은 여기서 기웃거리다 내일은 저길로 가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는 어떠한 연장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을 매도 실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히 살려고 할 때에 그때 연장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같은 때 보면은 그 공격을 하잖아요. 성을 공격하는데 이게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성이 지금이야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거 쏴봐야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 성을 쌓아놓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저거를 군대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도 항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예루살렘이 있었는데도 그 점령 그렇게 금방 못했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대로 그렇게 성을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군인들에게는 성을 빨리 공격 못하면 그것은 꼭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리한 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리하거든. 왜? 함락을 못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가 빨리 떨어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한 거야. 근데 그것도 복음로나 이런 것들이 늘 확보되어 있는 전쟁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복음로가 계속 적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하는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전쟁이 지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물자들이 거기 전선까지 이렇게 이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운송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같이 이렇게 그 비행기가 있고 뭐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10만 명의 군인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하루에 주먹밥 3개씩만 먹는다 그래봐야 그걸 어느 정도의 양식이 양이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라도 오는 날에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기구들을 수없이 만든 거예요. 정말 그 이 벌써 2000년 훨씬 전에 성을 공격하는 뭐 엄청난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을 때려서 무너뜨리는 그런 공성추나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 그 사다리나 이게 성문을 부수는 도구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그 가까운 거리에 가면 막 그 화살이 비오듯 하니까 원거리에서 불덩어리를 갖다가 그 수십 미터를 날려서 성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수하게 연구가 됩니다. 왜? 한방면에 미친 듯이 몰두한 사람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이 발견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효과적인 도구를 그렇게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내게도 이런 발명의 재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류 사회에 폭발적으로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제도를 모든 나라들이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인생의 시간이 똑같다면 그 정해진 시간에 많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좋은 도구를 가지고 유능하게 일해야 돼요. 그래야 빨라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렇게 스태프들이 일을 해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그만둘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 근데 다행히 없어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스태프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게으름 때문에 하여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 불성실하죠? 이거 불성실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실하긴 한데 멍한 사람들. 에? 아니, 저기 쳐들어오면은 하다못해 부지깽이라도 들고 가서 싸우면 되는데 6.25 노래 부르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아니, 왜 맨주먹으로 싸워? 짱돌이라도 들지. 에? 난 정말 답답하다. 왜 맨주먹으로 싸우냐? 전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싸웠거든요. 전에 있던 사람 죽었으면 너도 죽을래? 아니,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좋은 도구, 그 다음에 뭐냐면 슬기로운 마음, 이것이 뭘 가져다 주냐 하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이만큼을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전혀 아낌없이 한 번도 뭘 살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책이에요, 책.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책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책을 보고 이거 가격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거를 가격을 보고 싸다 안 싸다 이거 사는 거는, 그거는 무슨 벽돌이나 뭐 그 먹을 거 살 때 그러는 거지. 응? 그 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딱 열어봐서, 근데 이게 나한테 소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저준다 그래도 전 갖다가 버려요. 그거 뭐예요? 아, 소중한 책꽂이나 차지해야지.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딱 펼쳤는데, 아, 이거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다. 이걸 잘 읽으면 내가 거룩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걸 잘 읽으면은 내 인생에 매우 소용이 되겠다. 그러면 그 값은 그 사람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아니, 뭐, 그것까지 아멘할 필요 없지. 오늘 책방 주인들 참 좋아하겠네.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모티피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서점에 나갔는데,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근데, 240페이지인데, 아, 7년 전에, 6만 5천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샀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그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회개하고 두 권 샀습니다. 두 권. 그래서 한 권은 줄치면서 보고 한 권은 두고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권을 샀어요. 개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싸다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도구니까. 그러니까 뭐냐, 6만 5천 원을 주고 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뭐 두 권을 살라 산 게 아니라 하나를 샀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 더 샀는데, 그래서 하나는 줄 쳐놓고 하나는 줄 안 치고 그러는데, 그걸 사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게 종이가 얼마인데 이게 6만 5천 원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야. 그 사람은 마치 그 영화 필름 가지고 달아봐가지고 비닐로가 이게 뭐 1kg인데 이거 얼마나 받으려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아니고, 이게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지혜가 값이다, 이거야. 이 지혜의 값. 그게 어떻게 돈으로 계산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난 한번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해봤어요. 책 정가를 이렇게 붙이지 말고, 그 읽고 나서 그냥 돈 내라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안 낼까? 어? 안 낼 거야. 근데,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게 도구야. 근데, 이게 6만 5천 원이지만, 있잖아요. 이거를 잘 읽어서 내 영혼에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6만 원이 아니라 650만 원은 더 싼 거야. 왜? 그런 도구는, 잘 들어보세요. 그런 도구는 내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도구를 사용하며 살다 보면 나도 만들게 돼. 왜?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니 모든 거 다 끊었다. 그 맨지막 붉은 피로 싸운다. 그래서 모든 건 내가 자급자족하겠다. 해보라지. 그럼 전쟁하기 전에 먼저 광산에 가서 철부터 캐야지. 아니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고. 바늘 만들어서 써야 돼요. 슈퍼 가면 파는데. 어? 뭐로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연장과 그 다음에 슬기로운 마음, 이 자본과 이 정신적인 지혜를 결합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되 굉장히 적은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엄청난 양을 쏟아 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지혜가 그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부지런히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거기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밭에서는 이 가시 덤불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친 풀들이 온 밭을 뒤덮게 되는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하면은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래서 된 건데,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캐고 들어가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을 다 실었더라면 안 그랬다. 나는 정말 난 이번에 터키 갔다 오면서도 그런 생각했는데요. 정말 이제 이 민족이 만불만 돼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있지.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보다도 우리의 정신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이 민족이 더 많이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렇게 바꿔놔야 돼, 세상을. 나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품 물건 하나 사다가 뭐가 잘 안 맞고 이렇게 막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그렇게 분노가 생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쓰기 싫으면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안 쓰면 그만이고 새 거 하나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 민족의 정신이 이것밖에 안 될까? 어? 왜 이럴까? 그래서 이미 벌써 보면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아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할까? 그 결국은 뭐냐면 마음을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깊이 결단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이 민족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그런 점에 있어서 불꽃처럼 살아야 돼요. 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면 똑바른 물건이다. 왜? 그런 걸 만들지도 않거니와 또 잘못된 물건을 받아다가 팔려는 의지가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남겨도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응? 그 바꿔야 돼. 정말 물건 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예. 죽게 하듯이 만들었습니다. 뭘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도 자기의 그 서비스 속에 천사표가 붙게 하라 해요. 정말 세차 잘 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구석구석 닦으셨나요? 예, 죽게 하듯이 닦았습니다. 응?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죠. 더욱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분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더욱 부주의함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왜? 부지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부지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그 많은 수고와 힘든 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편리한 부주의함을 손쉽게 선택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어도 아주 나쁜 결과를 자신의 영혼 속에 가져온 거죠. 그건 연약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가져다 준 악한 선택이었죠.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많이 남겨주신 권면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잠들지 말아라. 그게 뭐야? 죄를 선택하도록 노력하지 말아라. 악을 받아들이도록 그 결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잠들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근신하여라. 정신을 차려라. 이게 무슨 얘기야? 부주의함 때문에 너희의 영혼의 밭이 의지는 없어도 이렇게 부주의함을 선택함으로 가시덤불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친 풀들이 너희의 영혼을 죄로 뒤덮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게으름이 죄예요. 그 게으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대감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머리 돌꽃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한 번도 게으르신 적이 없었던 주님. 죄도 없으셨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갈 리도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워서 사셨던 그분. 그래서 자신의 온 삶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사셨던 그 부지런하신 예수님. 어떠한 부주의함도 용납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어떤 일에도 마음이 실리지 않은 섬김이 없이 모든 일에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서 아버지께 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미워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결단코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일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백한 죄를 연약함으로 핑계하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게으름이 죄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하는 것이 깃들여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도 그 게으름을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도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애들 주님 오늘의 시간에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명백한 악을 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 깊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게으름의 죄를 퇴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하나님을 향한 그 무수한 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부지런하게 모든 일체의 악과 더러움과 부주의함을 용납지 아니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이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의 억만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